군것질을 위한 서시. 죽는 날까지 매점을 우러러 한 점 배고픔이 없기를 어쩌다 지나치는 식당 앞에서도 나는 괴로워했다. 짜장면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군것질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지나가는 개를 잡아 보신탕은 안 돼. 오늘 밤에도 고픈 배를 달래며 수돗물을 튼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출하십니까?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김아량양이 보내주신 군것질을 위한 서시. 이 시를 보니까 정말 수돗물이라도 마시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커피 한 잔 뽑았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오늘 중국 영화음악 CD는 김아량양께 선물하며 시작합니다. 영화 우리 영화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명세 감독의 영화 중에서 워싱턴 스퀘어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뿐인 제 여동생 세아의 14번째 생일입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대전에서 정인아 씨 편지 주셨죠. 전 이 음악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음악 이 나오는 영화에서의 사람들의 사랑이 진짜 우리 생활의 사랑이었거든요. 생활의 사랑 속에서 이리저리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은 성숙해가는 음악이 그런 느낌을 전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누벨바그 아시죠? 누벨바그, 장리 꼬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알랑 르네 이런 감독들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데 이 누벨바그의 문을 연 고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 트리퍼 감독의 400번의 구타, 르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 이것들이 또 누벨바그 영화들의 대표작이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400번의 구타라는 영화로 시네마 천국 문을 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소문은 무성하게 들었지만 직접 보신 분들은 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장면마다 영화에 대한 분석도 곁들여봤습니다. 바로 누벨바그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줄거리 위주의 영화를 탈피하자, 여기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언제고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시게 됐을 때, 아 이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중요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자, 400번의 구타, 이 영화는 트리포 감독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전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독의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을 알면 뭐 구태여 영화의 스토리 전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영화 제목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죠? 400분의 구타. 이 말은 프랑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의 하나입니다. 뭐 이런 뜻이래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려면 한 400번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 말은 사실 트리포 감독이 어린 시절에 가장 혐오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도 할 수 있듯이 그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출생부터가 복잡합니다. 트리포의 어머니는 그를 가진 채, 그러니까 뱃속에 가진 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트리포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1932년, 어머니 나이가 18살 때였죠. 결국 간단하게 트리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8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트리포는 계부와 함께 살게 되죠. 하지만 계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학교에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년 트리포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되고 독서와 영화 감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특히 발자크의 소설과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무척 사랑했다는데요. 그의 모든 작품에서 그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가기가 싫었던 트리포는 친구들과 거리를 쏘다니면서 그 잔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불량 소년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도둑질이 발각되고 계부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트리포는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이때 그의 석방을 도와준 사람이 앙드레 바제이라는 당시 최고, 그러니까 프랑스 최고의 영화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트리포가 기고한 영화평을 보고는 트리포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줬는데요. 6개월간의 소년원 생활을 끝낸 트리포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군대에 입대합니다. 하지만 곧 탈영해서 도망병 신세가 되는데요. 이때 또다시 앙드레 바제이 도움을 주죠. 게다가 트리포를 계부의 양육권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시켜주기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앙드레 바쟁은 트리포를 친아들 이상으로 돌봐주면서 영화 이론 교육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트리포는 20살, 이 약관의 나이에 까이에드 시네마즈의 영화 평론가로 등단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인 1958년에 데뷔작인 400번의 구타의 촬영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촬영이 있던 날, 아버지 같았던 앙드레 바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트리포는 이 데뷔작을 바쟁에게 헌정했는데요. 이 영화는 결국 누벨바그를 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됐죠. 그리고 53살이 되는 1984년에 트리포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량 소년에서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 400번의 구타는 그런 그의 인생 중에서 12살 때부터 소년원에 가게 된 17살 때까지 이 한 5년간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은 주인공인 앙뚜안 역을 연기한 장피에르 레오라는 시골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새 영화의 주인공을 뽑는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는 그 즉시 가출해서 파리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27살의 젊은 예비감독 트리포는 이 소년의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스크린 테스트도 하지 않고는 주연으로 기용합니다.

타이틀이 올라오고 카메라는 파리 시가지를 달리는 차 속에서 빠르게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에펠탑 바로 밑에 다다랐을 때 감독 트리포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영화는 감독의 것이라는 트리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네, 라커팅 마스크입니다. 어떻게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3년경 파리의 한 초라한 국민학교 교실 선생님 몰래 책상 밑으로 여배우 사진을 돌려보다가 한 학생이 그만 들키고 맙니다. 바로 주인공 앙뚜안입니다. 모두들 나가노는 쉬는 시간에도 혼자 벌을 서던 앙뚜안네 벽에다 낙서를 합니다. Ici souffrit le pauvre Antoine Doinel, puni injustement par petite feuille pour une pinote tombée du ciel. Entre nous, ce sera dent pour dent, œil pour œil. 나 불쌍한 앙뚜안네 두아넬은 하늘에서 떨어진 여배우 사진 한 장 때문에 재수 없는 자식한테 걸려서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노라.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리라. 꼬마의 낙서치고는 내용이 좀 섬뜩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문학적 소질도 엿보이지요. 수업이 끝나고 앙뚜안네는 친구 르네와 함께 학교를 나섭니다. 이때 카메라는 학교 벽에 새겨진 조각물을 잠시 보여주는데요.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조각물입니다. 이런 프랑스의 정신을 바로 학교가 실천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히려 앙뚜안네는 학교를 나서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Salut! ...집에 돌아온 앙뚜안네는 난로불을 피우고 저녁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숙제거리를 펴놓고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심부름시킨 밀가루를 사다 놓지 않았다고 앙뚜안네에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Allons bon. J'espère que tu vas pas encore faire crier ta mère. Tu sais bien qu'il faut la ménager. Oh, qu'est-ce que c'est que ça? 아버지도 귀가합니다. 그는 앙뚜안네에게 용돈도 주고 농담도 하고 어쨌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만 해대는 게 도대체 어머니다운 애정이 엿보이질 않습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앙뚜안네를 보면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Allons, allons, dépêche-toi, il est tard. On n'a pas entendu le réveil. 슬리핑백을 이불 대신 쓰고 있고 잠옷도 다 해져 있습니다. 가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앙뚜안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금세 알 수 있죠. Que je dégradasse les murs de la classe. 나는 교실 벽을 닦았다. 세수하려고 김서린 거울을 닦는 순간 앙뚜안 내 머릿속에 발자크의 십기절이 떠오릅니다. 트리포 감독이 어린 시절 발자크에게 심취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Hey Antoine, tiens, salut. Mon vieux, pourquoi tu es comme ça? Mais on va être en retard, la petite porte sera fermée, il faudra encore passer chez le Dirlo pour la dérouille, il suffit. Faut pas se presser. Mais pourquoi? 등굣길에 만난 앙뚜안노와 친구 르네는 학교를 땡땡이 치기로 작당합니다. 둘은 영화도 보고 핀볼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는 로드라는 놀이를 하러 갑니다. 원형의 방에 사람을 집어넣고 빠르게 돌리면 원심력 때문에 사람들은 벽에 붙게 되는데요. 발을 떼고 거꾸로 서도 계속 벽에 붙어있는 뭐 그런 놀이죠. 앙뚜안을 비롯한 몇 명의 손님이 그 원형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들어간 몇 명의 손님들 중에 트리포 감독이 끼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한 이유는 히치콕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죠. 그 원래 히치콕이 카메오 전문이니까요. 여하튼 앙뚜안과 르네는 신나게 하루를 놀아제끼다가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Oh mon Dieu, Antoine, il m'a sûrement vu. Ton fils, c'est lequel des deux? Le châtain. Mais je ne comprends pas, il devrait être à l'école en ce moment. Qu'est-ce que tu vas prendre ce soir? Penses-tu? 어머니가 낯선 사내와 거리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앙뚜안은 서로 모른 채 지나칩니다. 이 시간이면 어머니는 직장에 있어야 하고 앙뚜안느는 학교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앙뚜안느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긴 셈 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해야 할 텐데 부모님이 써줄 리가 없죠. 하지만 걱정은 금세 해결됩니다. 친구 르네가 이전에 그의 부모에게서 받아놨던 결석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석계를 날짜와 부모의 서명만 살짝 고쳐서 제출하면 될 테니까요. Mon fils. 집에 돌아온 앙뚜안느는 열심히 가짜 결석계를 작성합니다. Antoine, tu m'entends? Oui, c'est ce que tu penses. Elle a été un peu dure avec toi ces temps-ci, mais forcément elle est très nerveuse. 한편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가 늦는다고 전화했다면서 손수 저녁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가 왜 늦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앙뚜안느는 열심히 저녁을 차리는 아버지를 보고 소리내어 웃고 눈치 없는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합니다. Les femmes on les exploite. Elles savent pas se défendre. Elles t'aiment, tu sais, elles t'aiment. Oh merde. 저녁을 먹은 뒤 아버지는 여행 가이드 책이 없어졌다면서 앙뚜안느를 의심합니다. 정작 아내를 잃어버린 것은 모르고 몇 푼 안 되는 싸구려 책이나 찾고 있는 아버지가 앙뚜안느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밤중에야 살금살금 집에 들어옵니다. 앙뚜안느의 예상대로 한바탕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항상 그랬듯이 싸움 끝에 불똥은 꼭 애꿎은 앙뚜안느에게로 떨어집니다. 저 자식이 이름이라도 갖게 된 건 내 덕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소리 지르자 어머니는 한술 더 떠 기숙사 달린 학교로 보내버리라고 악을 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계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생존의 법칙을 터득한 앙뚜안느는 부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잠이 듭니다. 헤베, va ouvrir. Et si c'était le gaz? Ça se saurait, ils préviennent d'avance. Bonjour, monsieur, je suis le camarade de classe d'Antoine, je vais voir s'il va mieux. Mieux? Pourquoi? Parce qu'il a manqué hier toute la journée. 그리고 이튿날 아침, 앙뚜안느가 학교에 간 뒤 같은 반 그부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앙뚜안느가 어제 아파서 결석을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문병을 왔다고요. 평소 앙뚜안느와 르네를 싫어하던 그 친구, 둘이 땡땡이 친 걸 들통낼 심산이었죠. 말하자면 악질 스파이인 셈인데요. 사실 이 시퀀스를 통해서 트리포 감독은 나치 점령하에 파리 시민들이 누가 스파이인지 서로 의심하면서 살던 시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앙뚜안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석기마저 르네가 자기가 쓰겠다고 가져가 버리자 뭔가 다른 큰 결석 사유를 생각해냅니다. Excuse-moi, mon petit, je pouvais pas savoir. 선생님이 결석 사유를 다그치자 앙뚜안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합니다. 잔 거짓말만 하다가 이제 큰 거짓말을 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어제 결석한 것 때문이지요. 그 바람에 거짓말은 곧 탄로가 나버립니다. 계부는 다짜고짜 앙뚜안의 뺨을 후려갈 갈깁니다. 그러면서 계부와 선생님을 쑥덕거립니다. 버릇을 고쳐놔야겠다고요. 이제 앙뚜안에게 어른들은 모두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모종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른이 되면 돌아오겠다. 그때 모두 이야기하겠다. 이런 내용의 쪽지를 남겨놓고 집을 나와버리지요. 그날 밤을 어떤 빈 공장 기계더미에서 보낸 앙뚜안느는 새벽녘에 길거리를 배회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의 시퀀스인데요. 어느 아름다운 아가씨가 달아난 개를 좀 찾아달라고 앙뚜안느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웬 사내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앙뚜안느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신 개를 찾아주겠다면서 그 아가씨를 따라갑니다. 아무 상관없는 어른들조차 앙뚜안느에게는 이렇게 적인 것입니다. 이 30초의 시퀀스 들어보시죠. 오, 오, vous pouvez m'aider à l'attraper. Oui, bien sûr, madame. Et petit, c'est ta sœur? Non, je l'ai jamais vue. Elle m'a demandé de courir après son chien. Elle est perdue ou bien est à elle? Bah, j'en sais rien, moi. On peut vous aider? Mais bien sûr, puis on sera nombreux, puis on aura de chance de l'attraper. Comment s'appelle-t-il? Bah, j'en sais rien, moi. Et laisse tomber, petit. Bah, c'est moi qui l'ai vu le premier. Moi, je cours après lui. Mais t'as compris, oui. 자, 이 남자 어른. 장클로드 브리알리라는 트위포의 친구인 배우고요. 또 개를 잃어버린 아가씨는 바로 잔모로입니다. 신인 감독의 데뷔작에 두 사람이 카메오로 출연을 해준 것인데요. 잔느모로의 경우는 트리포가 평론가 시절에 자신의 연기평을 잘 써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잔느모로는 여러 번 트리포 영화에 주연을 하게 되죠. 이제 앙뚜안 뉴는 어느 상점 앞에 배달된 우유까지 훔쳐 마시고 분수대에 얼음을 깨서 고양이 세수를 하고는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에 어머니가 찾아오죠. 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앙뚜안 뉴에게 아주 자상한 척 하더니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 il ne faut pas que tu prennes froid. Là. Et maintenant, au lit. Pour sommeil ou non? Non. Dans le nôtre, tu seras mieux. 어머니는 앙뚜안을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침대도 자기 침대를 쓰라고 하죠. 어머니의 이 돌연한 변화. 그런데 앙뚜안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입니다. 사실 이걸 노리고 쪽지를 남겨놓았던 거죠.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다고 적어놓았으니까 어머니는 분명 바람 피운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는 걸로 지레짐작했을 테니까요. 앙뚜안이가 터득한 거리의 생존 법칙 중에 하나.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약점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작자는 일단 성공을 했고 만사는 원위치로 되돌아온 겁니다. 체육 시간. 근엄한 표정의 선생님이 호각을 불면서 한 30명쯤 되는 아이들을 인솔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아주 재밌습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학교 바깥의 공터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후미에 있던 두 녀석이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코너를 돌 때 또 다른 녀석들이 도망가고 버스가 지나갈 때도 도망가고 한 30명 되던 인원이 나중에는 서너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은 열심히 맨손 체조를 하면서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Tiens, t'as encore laissé quelque chose sur le feu. Moi? Ah, non, j'en suis sûr. Qu'est-ce qu'il y prend? Oh, c'est le bouquet. Mais il est allé au lieu de crier. Oh! Viens au lieu de crier, va chercher de l'eau. Oh. 앙뚜안 방에 불이 났습니다. 발자크에 심취한 앙뚜안이가 책상에 발자크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존경의 표시로 그 아래 촛불을 켜놨는데 그만 깜빡해버린 거지요. Oh, 불을 끈 뒤 계부는 아들에게 마구 소리 지릅니다. 한 번만 더 사고 치면은 아예 군사학교에 보내버리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 같지 않게 아들 편을 듭니다. 그리고는 기분도 전환할 겸 영화 구경을 가자고 제안하지요. 영화를 보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는 세 사람. 그런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카메라맨이 차의 본네트 위에 앉아서 흔들거리는 그 상태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촬영 기법은 이후 누벨바그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요. 그 실제 트리포는 영화의 3분의 2 이상을 이 핸드헬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촬영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죠. 여하튼 앙뚜안 가족이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은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Soudain, le moribond se dressa sur son lit et jeta sur ses enfants pleins de terreur un regard foudroyant. Les cheveux qui lui garnissaient le crâne se dressèrent, ses sourcils se relevaient. Son visage s'anima comme si le feu s'y était mis, ce qui le rendit sublime. Il leva un poing crispé par la rage et cria d'une voix de tonnerre le fameux mot d'Archimède, Eureka, j'ai trouvé! Eh bien, moi aussi, j'ai trouvé, Douanel. Vous êtes un abominable plagiaire. C'est pas vrai, monsieur. Allez immédiatement porter votre copie à monsieur le directeur. 작문 숙제 발표 시간. 선생님은 앙뚜안느가 창작을 하지 않고 발자크의 소설 귀절을 베꼈었다고 혼을 냅니다. 사실이죠. 앙뚜안느는 자신이 쓴 것이라고 우겨대다가 결국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Il n'a pas copié, j'étais assis à côté de lui, je l'aurais vu. Ah, vous voulez être exclu, vous aussi ? Ça ne me plairait pas. Ah. Encore une insolence ? Sortez ! Je vais être puni, vous ne pas sortir. Trois degrés. Foutez-moi le camp ! 게다가 단짝 르네까지 앙뚜안 말이 맞다고 동조하다가 역시 쫓겨납니다. 이 우정 깊은 친구 르네, 로베르 라시네라는 트리포의 실제 친구의 어린 모습인데요. 둘은 결국 정학을 당하고 맙니다. 앙뚜안 르네는 눈앞이 캄캄하지요. 정확 사실이 집에 알려지면 계부는 분명 자기를 군사학교에 보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해군이라면 가볼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소원 중에 하나가 바다를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자 친구 르네는 앙뚜안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바쁘고 어머니는 또 알코올 중독자인 르네. 부잣집 아들이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하다는 점에서는 앙뚜안느와 별 다를 바가 없지요. 그날 밤 르네는 앙뚜안느를 아버지의 서재에 재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르네는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앙뚜안느와 함께 온 파리 시내를 쏘다닙니다. 이 둘은 훔친 돈으로 주로 영화나 인형극을 보러 가는데요. 나올 때는 극장 벽에 붙어있는 스틸 사진들을 어김없이 훔쳐나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트리포와 로베르가 사진이나 포스터를 훔치지 않은 극장이 파리에는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뜩 모은 사진들 옆에다 신문의 영화평이나 기사들을 스크랩했다는데요. 파리 시네마데크 박물관에는 그 스크랩북들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정학을 당한 덕택에 둘은 오히려 신나는 시간을 보냅니다. 르네가 부모의 돈을 훔쳐나오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이번에는 앙뚜안과 계부의 사무실을 털기로 작정합니다. 타이프라이터를 훔쳐다가 전당포에 맡기면 얼마간 돈이 생길 테니까요. 계부의 사무실에서 타이프라이터를 훔쳐나오는 앙뚜안. 그런데 훔치기는 했지만 미성년자들이라 직접 전당포에 맡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벌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이 형벌되는 사람, 전당포로 가는 척 하더니 그냥 내뺍니다. 소년들은 뒤쫓아가지요. 앙뚜안과 르네는 마침 지나가는 경찰을 가리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도둑이 도둑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도둑이 도둑을 신고하겠다는 셈이지요. 어쨌든 둘은 타이프라이터를 되찾습니다. 도저히 타이프라이터를 처분할 길이 없자 르네는 버리자고 합니다. 하지만 앙뚜안이는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을 참입니다. 타이프라이터를 가슴에 얹고 계부의 사무실로 살금살금 다시 들어가는 앙뚜안. 그런데 그만 수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앙뚜안이를 알아본 수희 아저씨가 계부에게 연락을 하고 계부는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이제 절도범이 된 앙뚜안, 경찰은 그를 소년원으로 보냅니다. 소년원으로 이감되어가는 도중 앙뚜안이는 호송 차량의 창살을 잡고 밖을 내다봅니다. 이 장면이 또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거리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데 호송대에 가는 앙뚜안이의 눈에서는 한 줄기 굵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가게 되는 이 소년원 시절이 일생의 가장 악몽 같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긋지긋한 부모들로부터 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 트리포는 자신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년원의 아침, 탈출을 시도했던 소년이 잡혀오는 모습도 보이고 경비원들이 자신들의 어린 딸들을 철조망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소년원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앙뚜안은 이곳에서조차 별로 적응을 못합니다. 식사 개시 호루라기를 불기 전에 먼저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간수들로부터 뺨을 얻어맞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Montre-moi le pain. Ça va? Dis donc, tu l'as entamé, toi? Prends ton assiette et ton pain, viens ici. 며칠이 지난 후 모든 원생들은 정신건강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노동구역이 결정되고 또 수감기간도 결정되죠. 그런데 앙뚜안이가 테스트를 담당한 여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이 시퀀스가 영화가 개봉된 후에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던 장면입니다. 한 대답이 끝날 때마다 다른 대답으로 오버래핑되는 기법도 기법이지만 그 앙뚜안의 진술 내용이 당시로서는 너무나 사실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주인공 장피에르 레오가 이 장면에서 보여준 연기는 감탄 그 자체입니다.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이 표정 연기를 거의 완벽하게 해내죠. 자, 여러분은 볼 수는 없고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Et puis alors, comme elle est vieille, elle ne mange pas beaucoup, et puis elle garde tout son argent, elle n'en aurait pas eu besoin, elle allait bientôt mourir.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여자 경험이 있냐고 의사가 질문합니다. As-tu déjà couché avec une fille? Non, jamais, mais enfin, je connais des copains qui sont allés. Alors, ils m'avaient dit, c'était vachement envie, t'as qu'à aller rue Saint-Denis, là, il y a des filles. Alors, moi, j'y suis allée, et puis... 없다. 하지만 그래 보려고 사창가에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어린애라고 쫓아내더라. 그런데 웬 아프리카 흑인이 다가와서는 너같이 꼬마들만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다면서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oine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사실적인 이 대사를 솔직하게 하지만 무덤덤하게 내뱉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이 아이에게 커다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뒤 친구 르네가 면회를 왔다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돌아가고 이번엔 어머니가 면회를 옵니다. Ta lettre personnelle a fait beaucoup de peine à ton père. Tu as été très naïve de croire qu'il ne me la montrerait pas. Contrairement à certaines apparences, nous formons un couple très uni. Et si j'ai connu une période assez douloureuse dans ma vie, ce n'était pas très malin de la lui rappeler. C'est tout de même grâce à lui que tu as un nom. Hein? 도저히 친어머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싸늘한 어머니. 앙뚜안은 무표정하게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어머니가 쓰고 있는 모자부터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에 이 영화 400번의 구타는 주인공 시점으로 촬영한 1인칭 영화의 효시가 됐죠. 소년원생들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앙뚜안 르네는 공을 주우러 가는 척 하다가 구멍난 철망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경비원의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앙뚜안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립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가는 모습이 1분 21초 동안 한 번도 잘리지 않고 롱테이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처리한 데는 이유가 있죠. 앙뚜안이가 원하는 것은 간섭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 탈출 장면을 커트커트 편집해서 처리했다면 오히려 앙뚜안의 자유를 간섭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롱테이크가 쓰여진 것이고요. 이것은 또 이 순간 이후 앙뚜안에게는 간섭할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 언어의 의미를 모르고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앙뚜안이가 곧 잡히진 않을까 가슴 졸이게 되죠. 한없이 달려가던 앙뚜안의 눈앞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해변이 펼쳐집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해변을 한 바퀴 돈 다음 모래사장을 뛰어가는 앙뚜안유를 다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화면이 일시에 정지합니다. 이것을 프리즈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나 셀마와 루이스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움직이던 사람이나 차가 갑자기 정지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요. 그 요즘 영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바로 이 400번의 구타가 최초로 프리즈 프레임 엔딩 기법을 사용한 영화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영화 400번의 구타는 끝이 납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400번의 구타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귀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누벨바그 영화들이 영상, 그 이미지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영화라서 이 화면들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자,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죠? 충남 금산의 김기훈 학생, 오랜만에 편지 고맙고요. 강원도 강릉 포남동의 전인표 학생, 수학여행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영화를 사랑하는 광주의 최명자 씨, 그리고 성남 분당구 순회동의 최윤영 씨.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Free Willy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죠. Will You Be Ther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darkest hour, in my deepest despair, will you still care? Will you be there? In my trials and my tribulations, do I...